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고 속히 이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 어제도 함께 상고해 본 바 있는 남은 자에 대한 신학적 사상, 어제는 그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신학적 사상 혹은 신앙적인 자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삶에 더욱 충성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이 남은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아주 강력한 어조로 설명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구는 이루었다, 또 속히, 또 시행하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구가 한꺼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짧은 문구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구 하나만을 깊이 생각하면서 28절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구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꼭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적용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 봅니다. 이루다 또 속히 시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었다, 속히, 즉 빠르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한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확실하게 성취시킬 것인가에 대한 반복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말씀을 본다면은 먼저 이루사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을 말하자면은 바로 성취력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속히라고 하는 말은 성취시키는 성취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의 시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시행하시리라는 말은 전에는 이제 개정개혁 성경 말고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끝내시리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명하게 시행한다는 끝냈다, 마쳤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취하실 때의 그 기간이나 그 완전함이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로마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 시행하시리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했으니 오늘 본문에 이루사와 이루어라고 하는 말과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9장 28절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포를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아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이렇게 괴리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또 나타내 줍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완전성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자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됐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미 작정되었은즉 즉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시행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작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또 누구를 향해서, 즉 그 대상이 누구이며 언제라고 했습니까? 온 세계와 그리고 땅 끝까지 행하시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사야의 이런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 인용한 것은 아주 절묘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시면 완벽한 것이 될 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종국성,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의 마침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속히 시행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아도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으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때에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 종말론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 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종국에 다다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단 오늘 본문의 경우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완전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우리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언제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편만해지며 더욱 구원받는 백성들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언제나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생활하며 또 그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에 정말 부지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더욱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